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이 무지개를 주셨느냐. 무지개를 주신 그 의미와 그 구속사적 의미를 또한 이 시간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홍수 전에 한 번 하셨고 또 홍수 난 다음에 한 번 또 하셨죠. 이 홍수 전에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또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또 언약 체결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노아와 또 그 자손들 그리고 심지어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가? 그 무지개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소망의 약속이에요. 노아와 또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 심지어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도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에 잠겼을 겁니다. 왜냐? 그 모든 생물들의 그 두려움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릴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비가 와서 세상이 심판이 됐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의 정체를 아시고 이런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로서는 다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지개는 노아와 또 그 가족들뿐 아니라 참 다가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소망의 무지개가 됐습니다. 아, 이제 무지개만 떴다 하면은 물로 심판은 하지 않겠구나 하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공기 중에 물방울의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반대편에 일곱 가지 색깔이 생기는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는 홍수로 멸하시지 않는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것이 행복하고 참 자신이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벌써 사람이 병들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이게 무지개, 또 그 후손들이 보았던 무지개, 바로 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있기 때문이죠. 사업의 두려움, 사업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몸이 이게 몇 년을 더 버틸 수가 있을까? 자식들의 두려움, 자식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참 일찌감치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으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위협하고 위험한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북에서 혹시 또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지난번에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고 넘겼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참 이 불안을 해결시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나무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을이 되면은 참 이 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 그래서 엄동설한 겨울을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잖아요. 그렇지만은 봄이 되면 다시 움이 돋고 또 새싹이 나와서 푸른 나무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망이 있다. 성경 욥기서 1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라, 나는 푸른 나무라고 말씀했죠.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소망의 나무가 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의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낭만과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령한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죽음의 참 위기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주전 605년에 제1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주전 597년에 제2차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마른 뼈들이 돼서 수없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뼈들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다 죽어서 살이 다 없어지고 참 마른 뼈만 남아서 도저히 우리가 볼 때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살아나겠느냐? 큰 군대가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7장 12절과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참 에스겔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시 살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또 나사로도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참 진동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38, 39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오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 죽어 있는 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즉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초를 감은 채로 나오니 그걸 풀어서 좀 다니게 하라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신령한 이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아까 무지개는 소망의 약속이다. 이번에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케쉐트라고 합니다. 케쉐트. 이 단어가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지개라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가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단어는 사람을 죽이는 활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활. 창세기 27장 3절이나 48장 22절이나 49장 24절이나 여호수아 24장 12절 등에는 이 활이라, 캐셔트를 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은 그 활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에는 필수적인 무기가 활이었습니다. 활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했느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자, 성경 보니까 어떤 말씀이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복수의 칼날,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칼을만 계속 갈고 계시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칼로 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활을 딱 이렇게 당기고 계신다. 놓기만 하면 나가는 거죠. 만약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손을 놓는 순간에 그 화살이 그 죄인의 심장에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7편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활을 당기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에 들어가는 히브리어를 볼 때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죠. 무지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단어가 등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박국 3장 9절이야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게셰트, 활이죠. 활을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활을 당겨서, 즉 게셰트를 당겨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박국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 표현은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 때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엄청난 참 하수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활을, 그 게셰트를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신 겁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해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 평안의 약속입니다. 그 상징으로서 홍수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걸었습니다. 활로 그전에는 죽이고 심판하는데 이 활을 이제는 하늘에 딱 걸어두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로 인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안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난 8월에 남북회담을 통해서 참 위기를 넘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불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 분단돼서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알듯이 북한은 이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군사훈련만 한다 하게 되면은 아 동해에도 미사일을 막 쏘는 겁니다. 너희를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참으로 일촉즉발, 조금만 실수하면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한민국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걸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지개가 대한민국 하늘에 걸려있는 한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안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무슨 가톨릭 교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보게 되면 실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 볼 때 이 실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참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짜로 평안을 평안하다 평화롭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에 떠있는 것이 지금 세상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령한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사업이 잘 됩니다. 개인이 잘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지개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무지개는 첫째 하늘과 땅에 걸쳐 있어요. 하늘과 땅에 걸쳐 있습니다. 무지개는 보세요. 타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달걀을 반 잘라놓은 것처럼 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3장 13절 볼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질이 담겨 있죠. 두 가지 인격이 성질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본질이 한 인격 안에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 신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 되고 사람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 요즘 뭐 양성을 가졌다. 아이 이 사람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참 이런 시비가 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육상 선수나 이런 분들 뭐 다시 조사를 해라. 남자다 여자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참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사람이냐. 자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참 신비하게도 한 인격 속에 들어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무지개 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일곱 가지 색깔의 가시광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색깔을 우리가 보잖아요. 빨강, 주홍,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뭐 빨주노파,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도 힘듭니다. 일곱 가지 색깔. 이게 일곱 가지 색깔로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유언을 하셨죠. 그 예수님도 일곱 말씀을 하셨다는 거. 쉽게 말해서 십자가의 무지개가 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말씀. 그래서 그 일곱 가지 말씀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일곱 가지 십자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서의 십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태인들 이들을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색깔로 치면은 푸른색, 하늘색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죠. 사람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복수를. 요즘 비디오 또는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끝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참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힌 상태에서. 둘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색깔로 치면은 초록색이야. 우편 강도에게 영생,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볼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 영생을 허락해 줬어요. 그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효도의 십자가. 참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참 효성,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노란색, 이 겸손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겸손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인간의 몸으로서의 아들이라는. 참 네 번째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빨간색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세의 십자가가 있죠. 권세입니다. 남색입니다. 남색.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권세 비록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나의 권세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뭐 물론 목마르다는 뜻이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다는 것만이 아니겠죠. 영적인 참 그 답답함을 토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성의 십자가. 주황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소망. 보라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말씀, 십자가의 일곱 말씀, 바로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일곱 말씀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잠깐 한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 역사는 창세뿐 아니라 종말까지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좌의 형상을 볼 때 그 무지개가 있고 에스겔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하고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치 않고 천국간을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도착해서까지 계속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지개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늘 푸른 동산 교회는 하나님의 무지개, 하나님의 말씀, 일곱 말씀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까지, 천국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신령한 참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는 찬송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